우리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알기 어려운가 하면 심지어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을 알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대개 두 가지 방식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연애할 때 보면 상대방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지요. 어떤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특수 현미경이 있다면은 돈을 탈탈 털어서 그걸 사고 싶다 그래요. 그 정도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이 궁금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또 사람은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그래서 연인들이나 부부 사이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당신은 내 마음을 왜 그렇게 몰라? 이 말을 많이 하죠.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합니다. 여성분들이 하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이렇게 하니까 요즘 남성들이 뭐라고 항변하는가 하면, 남자들은 마음을 읽는 독심술사가 아니다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가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원하지요. 예.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괴로움, 나의 억울함, 나의 원통함, 하나님이 알아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복음성가 가운데도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그런 찬양이 많습니다. 내 마음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 생각을 아시지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잘 헤아리시고 또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가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를 얼마나 드리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메일도 하는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라면, 예,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제 얘기를 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제 위로 형님이 하나 계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형님에 대해서, 큰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묵뚝뚝하고 엄하셨어요. 제 기억에 형님에게 저희 아버님이 아주 살갑게 대하신 그런 게 거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어린 마음이 저는 생각하기를, 아, 우리 아버님이 저희 형님을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심지어는 싫어하시나.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제가 대학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로 혼수 상태가 되셨어요. 코마 상태가 되셨어요. 아, 이제 곧 돌아가시겠구나. 이제 마음으로 그 임종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형님은 연락이 늦게 되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오기로 했기 때문에 어머님과 저가 이제 그 아버님 옆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임종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혼수 상태로 계속 잠만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게 꼬박 밤새도록 잠을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첫 차로 형님이 도착을 해서 혼수 상태이신 그 아버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큰아들입니다.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는 가족이 다 함께 그 아버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혼수 상태로 주무시는 그 아버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30분, 한 1시간 뒤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무언가 하면 그 아버님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평생 그 큰아들에게 살갑지 않고 묵뚝뚝하고 엄하셨던 그 아버님. 그래서 그 아들을 좋아하시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 아버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혼수 상태였지만은 이 청력은 살아서 큰아들이 내일 다음날 아침에 도착한다는 이야기를 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목소리라도 듣고 싶으셔서 다음날까지 마지막 숨을 다음날까지 놓지 않으신 겁니다. 제가 그때에야, 야, 이것이 바로 진짜로 아버님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참 마음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르고 때로는 곡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장 잘 모르고 오해하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장 힘쓰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계실 때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몰라요.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냥 너무나 높고 어미하시기만 한 분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분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어려운 분으로, 딱딱한 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율법을 다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세리나 창기 같은 그런 죄인들은 하나님 근처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딱딱해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들이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고. 이 사실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정말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그렇게 가깝고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라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라고. 여러분, 제가 보기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셨을 거예요. 왜요? 제발 하나님을 제발 좀 알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좀 알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꼭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님의 마음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을 생각하세요. 한 어린아이가 모야모야병이라는 아주 심각한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요, 이 뇌혈관이 좁아지는 병인데, 그래서 흥분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혈관이 터지는 병이에요. 아이가 그런 병이 걸렸습니다. 심지어는 풍선을 물거나 울기라도 하면 울어도 혈관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울고 우니까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엄마가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울고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고 그걸 보는 엄마는 너무나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파서 울던 아이가 하루는 엄마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이제 울지 마. 나 이제 안 아플 테니까 울지 마. 6살 난 아이가요. 그 아픈 가운데도 나 이제 안 아플게 울지 말라고. 여러분, 이 아이가 뭘 알았습니까? 내가 아프다고 울면 우리 엄마는 나보다 몇 배로 아프구나. 이 사실을 알아. 엄마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다고 울면 하나님은 나보다 몇 배로 아프세요. 내가 이 살아가면서 아프다고 울면 하나님은 피눈물 흘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진 두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한 분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자기 몸으로 낳은 그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낳은 육신의 아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 상상이 되십니까? 또 한 분이 계시죠. 하늘아버지십니다. 저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 하늘보좌를 버리고 저 아들로 저 세상으로 내려가서 인간들에게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시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광경을 보는 모든 사람이 한 가지를 알기 원하셨어요.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처럼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 이것이 내 마음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요 사랑이다. 오늘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지 않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5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 여러분 보세요. 1절로 7절까지는 우리가 읽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8절로 10절은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잃은 드라크마, 잃은 동전의 비유입니다. 11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무슨 비유입니까? 잃은 한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들은 이야기만 다를 뿐 메시지는 하나예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직업은 뭐죠? 목자입니다. 목자이기에 풀이 많은 곳으로, 물이 넉넉한 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해가 뉘엿뉘엿지면은 양들을 우리를 만들고 그 우리 안으로 다 드립니다. 양의 문을 만들어서, 그 울타리에 한 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들여보냅니다. 양들이 괜찮은지, 다친 데는 없는지 살피면서 양들을 들여보내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셉니다. 양들을 셀 때에 마지막에 100마리가 돼야 셈이 맞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99마리입니다. 아마 이 목자는 내가 잘못 세웠나 싶어서 다시 다 양들을 끌어내어서 다시 세워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맞지 않아요. 하나가 빕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사꾼 목자라면은 그냥 눈가림으로 넘어가겠지만 선한 목자예요. 이 목자에게 이 양들은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양 한 마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 목자의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이 아니라 지금도 어딘가에서 캄캄한 밤에 혼자 떨어져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있을 그 양에게로, 목자의 마음이 그 양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 이 양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 이 양이 있는가? 이 목자에겐 지금 이 목자의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오로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오늘 어느 길을 지나왔는지, 어느 골짜기를 지나왔는지 더듬으면서 모든 기억력을 동원하면서 다시 그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기에 이 양이 달려가면서 양을 불러댑니다. 소리를 지르며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희미하게 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봤더니 양이 가파른 비탈에 그만 굴러서 구르다가 이 가시떨기에 걸려서 거기에 피를 흘린 채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가파른 비탈에 내려가서 그 양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뻗어서 그 양을 구해내고는 그 양을 어깨에 두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절로 흥이 나고 콧노래가 납니다. 이런 줄로만 알았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찾으니까 그 양이 너무너무 귀하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양 한 마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안 순간 목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 말씀, 1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혁이 목자를 보세요.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심합니다. 99마리 양을 여기 보니까 들여두고 양을 찾으러 사방을 헤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목자의 마음은 온통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목자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마음, 모든 생각, 모든 기억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물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 자리에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최근 우리 한국교회나 또 교민교회, 우리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교인도 줄고 또 재정도 줄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 위기다. 여러분, 교인과 또 재정이 줄면 위기지요. 위기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어떤 것이 위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헤매이고 저 지금 영적인 들판에서 헤매고 있는 그 잃은 양들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이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교회들이 성도들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가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광림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내 마음도 가야 돼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린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잃었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오늘 여러분,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이 세 비유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한 입, 잃어버린 아들. 여러분, 사실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기쁩니다.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아, 잃었을 때는 정말 앞이 캄캄하고 거기에 중요한 정보들도 있고 어떻게 하나. 근데 그걸 다시 찾게 되었어요.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그 핸드폰을 찾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내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너무 기쁘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가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우리 잔치를 합시다. 오세요. 내가 너무 기쁩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약간 좀 미쳤나? 아니 무슨 핸드폰을 찾았다고 이 잔치를 벌이나?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그런 면에서 보니까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목자나 여자나 아버지는 조금 정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양을 수십 마리 찾은 것도 아니고 겨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오늘 말씀 6절 보세요. 양 한 마리를 찾았다. 6절 보니까 벗과 친구들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목자는 이해가 됩니다. 8절에 잃은 동전 하나 잃어버린 여인을 보세요. 여러분, 잃은 동전 하나가 뭐라고요? 기쁘긴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잃은 동전 하나 찾고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합시다. 아,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아, 제가 잃은 동전 하나를 찾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과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기뻐할 일이냐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적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 목자나 여인이나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늘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이 여인처럼, 이 목자처럼 잃어버린 양 하나가,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새 신자나 새 가족이 이렇게 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하면서 우리도 즐거워하지만 저 하늘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녕히 돌아오실 때 얼마나 얼마나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가장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걸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기쁨을 알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걸 알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기쁨을 채워드려야 돼요. 우리 최근에 제자훈련을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제자훈련 참여하신 분들이 참 다 귀합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제 마음에 정말 특별히 귀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뭐냐면 여기 계시지만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예수를 아시고 영접하시고 세례받으신 분이 우리에게 처음 오셔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제자훈련을 결단하시고 참여하시는데 참여하시면서 너무 어렵다고, 아직 초보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우리 제자훈련생들 얼굴을 보면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이제 어렵다고 초보라고 하는데 다 모든 제자훈련생들이 흐뭇하게 그분을 바라보세요. 기쁨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 눈이 누구의 눈인지 아십니까?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느 80대 고령의 집사님이 자기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목사님께 보여줄 목사님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 80대 집사님이 자기가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99명, 99명이 적혀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얼마나 기쁘실까요? 여러분, 오늘 주보 사이에 태신자 작정서라는 걸 넣어드렸는데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이 기쁨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요 앞으로 연말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하나님의 기쁨에 한번 동참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한 달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찾기를 원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누굽니까? 기도해 보세요. 전도는 두 번째예요. 전도는 두 번째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보자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가져보자고요. 전도는 두 번째예요. 전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보자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누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당신들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온 교인들이 한번 이번 올해 말까지 이 마음을 가져보자고요. 정말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한번 경험해 보시자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영혼이 누굽니까? 분명히 주십니다. 기도하시자고요. 전도는 두 번째예요. 기도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